뒤, 뒤, 뒤. 이 뒤디디를 아십니까? 디디디가 아니라요. 뒤, 뒤, 뒤입니다. 저도 나이 많은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70년대 버스 안 풍경 중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70년대에는요, 차장 아가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썽쟁이 남학생들이 차 비약하려고 내릴 때 그랬답니다. 뒤에서 낼 거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학생도 뒤, 또 다음 학생 역시 뒤. 맨 마지막에 내리는 학생은요, 결국 자기 버스 요금만 냅니다. 앞에 내린 애들은 모르는 애들이라고 시침이 뚝 대면서요. 그리고요, 또 이런 풍경도 있었다고 해요. 버스 요금이 30원에서 35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3명이 타면, 그러니까 5원이 오르기 전에는 100원을 내면 10원을 거슬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젠 105원이 됐으니까 그러면 5원을 깎아달라고 차장 아가씨에게 아주 아양을 떨었다죠. 그러면 또 차장 아가씨는 마음 좋게 흔쾌히 5원을 깎아줬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요금 250원이 됐습니다. 요금이 몇 배 오른 만큼 세월도 많이 흘렀고요. 그리고 새해 들어서 다른 물가도 마구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출발, 글쎄요, 별로 순조롭지만은 못한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가난했던 시절의 옛 풍경 그리워하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Nowhere Past 영화 Streets of Fire 중에서 Five Inc.가 부른 노래 오늘 첫 곡 신나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브루클린 올가는 마지막 비상곡 중에서 A Love Idea였습니다. 서초구 방배 3동의 용재씨 후기대 준비하신다고요? 힘내시고요. 이 곡 잘 들으셨겠죠? 자, 또 후기대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꼭 방송을 부탁한다고 하신 서울 종로구 청운동의 한나영씨 친구분들 전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죠? 후기대 입시가 전부 힘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의성군 단북면의 김명아씨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KJH씨도 이 곡 모두 잘 들으셨죠? 안녕하세요. 은임, 은님, 은임, 은니 언니. 어느 게 진짜일까 무지 고생했는데. 광주동구 동명이동의 이수아씨. 제 이름이 발음하기가 좀 힘들죠? 여러분이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이름 갖고 복고적이다.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촌스럽다는 뜻이겠죠? 막 그런 분도 계셨는데요. 정답은 은임입니다. 정은임. 은혜 은자 맡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엽서에 적어주실 때도요. 받는 사람 난에 정은님 써주시고 그 밑칸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엽서를 적어주실 때요. 꼭 신청 날짜를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2주간의 여유를 두고 엽서 붙여주십시오. FM 영화음악입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우와,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딩. 대학에 가? 말어?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17에서 25까지 갈등이 17에서 기로에선 25까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17에서 25까지 도서출판 도설 여자 팬도 있죠? 어째서 사람을 사랑한 게 죄가 됩니까? 나는 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완전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다녀! 제라르 어디 있어요? 사랑을 위해 죽다 관습에 항변하는 사랑의 용기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죽다.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4년 동안 기다려온 본조비의 새 앨범 Keep the Faith. 지금 홀리그램에서 그들과 만나십시오. 홀리그램. 스무 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나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예선전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우선 영화 분야는 크게 극영화, 드라마와 뮤지컬 및 코미디 영화, 뮤지컬 코미디 이렇게 두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올해 극영화 부문에서 최우수 작품상은 바로 여인의 향기, Scent of a Woman이 수상했습니다. 마틴 브레스트 감독이 연출했죠. 이 작품은요, 이태리 영화 프로펀다 다 도나를 다시 만든 영화라고 하죠. 시력을 잃어가는 괴팍한 성격의 퇴역 군인이 주인공인데요. 영화는 그가 한 학생의 도움으로 뉴욕을 여행하면서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따뜻하게 느껴지는 영화죠. 극영화 부문 최우수 남우상은요, 이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장님 역할을 한 알파치노가 수상했고요. 또 최우수 여우상은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영화 하워즈 엔드에서 열연한 영국 여배우 에마 톰슨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아, 그리고요, 여인의 향기는 최우수 각본상까지 수상해서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고 하네요. 자, 뮤지컬 코미디 부문 최우수 작품상은요, 로버트 엘트만 감독의 플레이어가 차지했는데요. 영화 플레이어의 메인 타이틀 들어보죠. 플레이어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지난해 칸느 영화제에서 감독상, 주연 남우상을 각각 수상한 플레이어 이 영화는요. 한마디로 헐리우드 영화계를 아주 통쾌하게 풍자하고 있는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엘트만 감독은 평소에도 헐리우드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었다고 해요. 그는 이 작품 속에서요.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헐리우드뿐만이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에 대해서까지 비판을 확대해서요. 평론가들에게 아주 많은 찬사를 들었다고 합니다. 주인공 그리핀 밀, 팀 로빈스는 메이저 영화사의 제작자입니다. 그는 어느 날 협박 편지를 받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내용이죠. 그리핀은 한 무명 작가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평소에도 자신에게 악감정을 품었던 작가였죠. 그런데 그를 찾아가서 다투던 그리핀은 실수로 오히려 그 작가를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이란 이유로 그리핀을 체포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그리핀은 한 작가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편지를 보낸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시나리오 한 편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 작가가 설명하는 시나리오 내용이 바로 영화 플레이어입니다. 아, 이 영화 플레이어에는요 아주 많은 스타들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줄리아 로버츠, 브루스 윌리스, 안젤리카 휴스턴, 앤디 맥도웰, 잭 레먼, 쉐어, 그리고 닉 놀티, 피터 포크 같은 정말 대스타, 헐리우드의 스타들이 특별 출연하고 있고요. 또 마틴 스콜시지, 시드니 폴락 같은 감독들도 모습을 보입니다. 이 영화에 잠깐씩만 얼굴을 비추는 거에도 조금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대배우들이 영화 속에서 이들은요 모두 헐리우드에 대한 평소 자신의 감정을 아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플레이어의 그리핀, 팀 로빈스가 뮤지컬 및 코미디 영화 부문 최우수 남우상을 차지했고요. 최우수 여우상은요 황홀한 4월, Enchanted April에서 아주 자유로운 런던 여성 역을 열연한 미란다 리처드슨이 수상했습니다. 이제 감독상 소개해드릴게요. 92년도 골든글로브 최우수 감독상은 영화 용서받지 못할 자, Unforgiven을 감독한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돌아갔습니다. 아, 그는 이 영화에서 주연도 맡고 있죠. 영화는요, 한때는 직업적인 킬러였지만 지금은 농부로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윌리엄,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두 번 다시 총을 잡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맹세했죠. 하지만 그의 뛰어난 총솜씨를 이용하려는 보안관 진 해크만 때문에 그는 또다시 총을 잡게 됩니다. 보안관과 함께 사건을 추적하던 윌리엄, 그에게 희생된 첫 사상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친구 리처드 해리스였죠. 윌리엄의 갈등은 깊어갑니다. 보안관마저도 나중에는 그를 기만하죠. 윌리엄은 인간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냉혹한 인간 사냥꾼이 된 것이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지난해 발생했던 LA 폭동 사태를 보고 이 영화를 기획했다고 하죠. 그가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수상 소감에서 밝혔듯이 폭력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영화 Unforgiven의 음악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에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최초로 감독한 영화 Play Misty for Me, 어둠 속에 배를 울릴 때 중에서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에서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방송 DJ였는데요. 어떤 여자가 계속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미스티, 사라본의 목소리입니다. never knowing my right foot from my left, my hat from my glove. I'm too misty and too much in love. 어둠 속에 배를 울릴 때 중에서 미스티, 오늘은 사라본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 이 밖에도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함께 공연한 진 해크먼이요, 나무 조연상을 받았고요. 황홀한 4월에 조앤 플로라이트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아, 그리고 주제가상은 엊그제 들려드렸죠. 만화영화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요. 제 옆에 손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손님도 아니네요. 정기적으로 이 시간에 오시니까. 동시통 역사 곽영일 씨의 스크린 잉글리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동시통 역사 하면서 스크린 영화 전문가입니다. 아, 네. 오늘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시겠어요? 홈얼론. 홈얼론이요? 네. 원이어 투요? 원입니다. 아, 네. 정원님 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이 영화음악, 네. FM 영화음악 시간에 제가 이 목요 코너에 담당하면서부터 영화를 보는 저의 시각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건 즐거운 부담입니다. JFK 그러면은 그냥 극장에서 봤거든요. 네. VTR 제가 갖고 있으니까 다시 보는 거죠. 여기서는 과연 어떤 부분일까? 네. 청취자들한테 어떤 부분을 소개할까? 예, 저도 곽영희 씨를 통해서 영화를 네.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왜냐면 그 영화에서 영어들의 새로운 표현을 네. 아니깐요. 더 재미있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표현들? 자, 홈얼론에서는 예. 1편과 2편에서 다 같이 응용되는 그러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그러나 재미있는 네. 좀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예. 그 기억 청취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맥컬리 컬킨이 비디오를 보지 않습니까? 저 예, 그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죠. 네네네. 네. 엄마가 평소에 못 보게 하는 거죠. 예. 약간 폭력 이런 네.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엄마 아버지도 뭐 여행을 떠났고 자기는 잘못돼서 떨어졌지만 실컷 그 아이스크림도 좀 먹고 네. Angel with Filthy Soul이라는 비디오입니다. 비디오 제목이 네, Filthy 하면 이제 추악하고 더러운 예. 거니까 뭐 더러운 영혼의 천사 예. 제목도 참 무시무시한 좀 그렇죠? 네. 갱 영화인데요. 예. 거기서 나오는 대사를 가지고 예. 나중에 그 편집을 해서 혼자 그 큰 집을 지키는 이 소년이 악당들과 싸우기도 그쵸. 하고 예. 또 피자 가게 종업원이 겁주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는데 예. 그 대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 드라마 속에서 Angel with Filthy Soul 가운데서 대사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마약단들 얘기 같은데요. 네. 그 두목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먼저 출소하게 된 부하든가 아니면 앞제비를 내세워가지고 과거에 그 마약을 판 대금을 받으러 다른 계파 또 두목에게 이제 간 겁니다. 밖에서 먼저 Who is it? 노크를 하자 Who is it? 하는 말부터 나오는데 Who is it? 하는 말을 그 설명을 잠깐 해드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보통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하면 누구세요? 그러는 네, 거 하고 네. 또 문을 열고 나가서 얼굴을 보고 누구시죠? 네. 약간 톤만 바꿔서 말하지 않습니까? 네. 영어에서는 모를 때는 누군지 얼굴을 모를 때는 it를 쓰죠. 네, 그렇죠. 뭐 설마 뭐 동물이 왔겠어요? 그래도 it를 씁니다. who 네. are you 그러지 않고 who is it 하고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네. excuse me, who are you? 누구십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who is it 하는 건 이제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 갱 이름이 스네이크예요. 뱀이에요? 네. 네. 비디오에는 아마 뱀 대가리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네. 재밌게 네. 재밌게 하려고 그랬겠죠. 뱀이야 이런 것보다 나니까 구렁이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It's me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오형식을 배우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네. 그러면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보어는 이거 주격이 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It's I가 돼야 되는데 네. 실제 회화에서 It's I라고 쓰는 사람은 미국 사람 1000명 중에 2명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쓰지 않는 것이죠. 전부 It's me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격을 쓰죠. 분명히 있다니 놀랍네요. 이민 간 사람들이요. 영어 못하는 사람들 It's me입니다. 그러나 문법에서도 me라고 쓰셔야 돼요. 관용적인 거기 때문에 그쵸. 혼동되실 거예요. Not snake, 근데 돈을 받으러 왔어요. What about I need money? 그러니까 want money. 못 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또 D-O-U-G-H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D-O-U-G-H. 네. 아, dough. 이게 네, 밀가루라는 뜻이 있는데 네. 그 은어로서 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우리도 왜 그 범법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은어 속어가 다 있죠. 많이 쓰죠. 이를테면 표준 말은 아닌데 그들만이 쓰는 말인데 뭐 교도소 갔다 왔다고 안 그러죠. 네. 국립대학 갔다 그러는데요. 큰집 못 봐. 잘하시네요. 근데 도우라고 그럽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예. 우리도 뭐 현금 찾으러 왔어요. 악당들이 그러겠어요. 쇠가루 내놓으셔. 네. 물론 속옵니다. 근데 예. 여기서는 도우라는 말. 이런 말을 왜 도우. 알고 있어야 하냐 하면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아 저게 나쁜 말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생각했으면 좋은 표현이 나오는데 How much do I owe you? How much do I owe you?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며요. 얼마죠? 그럴 때 How much is it? 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How much do I owe you? 예. 직역하면은 나는 당신에게 얼마를 신세를 지고 예.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다. 예, 얼마죠를 이렇게 말하죠. 참 우리는 편히 쓰지는 못하는 그런 표현이죠. 네, 근데 실제 쓰고 있으니까 예. 이거 익혀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달란 말이야. 이미 마약은 받았거든요. 네. 안 주려고 그래요. 예. 왜냐면 그 보스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 줘.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보스가 감옥에서 나오면 가만히 안 계실 텐데 He will call you when he gets out. 나오면 연락하실 텐데요. 여기서 연락한다는 건 뭐 전화 걸어가지고 너 내 돈 안 줬지? 안녕? 이게 아니거든요. 네. 전쟁 시작되는 거죠. 예.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듣기 싫으니까 가라. 그러면서 열 셀 동안 가지 않으면 난 총을 쏘겠더니 열을 안 세요. 그렇죠. 1, 2, 10. 악당답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7, 8쯤에 마음을 결정해야 되는데 둘 세고 그냥 쏴버리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keep the change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keep the change. 이 말은 뭐 보통 우리 영어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잔돈 넣어두세요. 네. TV 보편화된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대개 액수가 적으면 한 20% 정도 식당 같은데 이렇게 영화 보시면 막 그 두 부부 싸움 하다가도 막 나가다가도 들어와서 잔돈 놓고 나가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그 TV 생활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크면은 10% 아주 크면은 5% 네. 그러니까 한 2만 원어치 식사를 했으면 만 천 원 그리고 만 원어치면 한 뭐 그때는 한 그때도 천 원 정도 네. 네 그리고 작으면 한 20% 정도 팁을 내는 게 상례죠. 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keep the change 하니까 돈도 얼마 주지도 않고 잔돈을 가지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 속에서는 특히 how much do I owe you? 이제 나중에 이 대사를 가지고 응용을 하죠. 먼저 이걸 들어보고 나서 한번 응용하는 부분. 네, 한번 들어보죠. Is it? It's me, Snakes. I got the stuff. Leave it on the doorstep and get the hell out of here. All right, Johnny. But what about my money? What money? AC said you had some dough for me. That a fact? How much do I owe you? AC said 10%. Too bad AC ain't in charge no more. What do you mean? Guys, I'm eating junk and watching rubbish. You better come out and stop me. He'll call you when he gets out. Hey, I tell you what I'm going to give you, Snakes. I'm going to give you to the count of 10 to get your ugly, yellow, no good keister off my property before I pump your guts full of lead. All right, Johnny, I'm sorry. I'm going. One, two, 10. 진짜 총소리가 네, 뭐 영화니까요. 네. 중간에 그 마클리 컬킨이 막 하는 얘기는요. 네.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괜히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뭐 하긴 뭐하니 엄마가 못 먹게 하는 아이스크림 실컷 퍼먹으면서 비디오 보고 있다 왜? 그 껴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How much do I owe you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들리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들리면 뭐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물론 얼마죠? 라고 말할 때는 How much is it? 하면 되지만 똑같은 말이지만은 네. How much do I owe you? 예, 알고 있으면 좋겠죠. 좋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요. 저희 할머님이 제가 국민학교 때 우리 할머님이 80이 다 되셨는데 맨날 그러셨어요. 아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눈에 다 크는 거 봐야 되는데 그 전 처음에 우리 할머니 눈에 왜 흙이 들어가나 했더니 돌아가신다는 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선 다 그런 말을 알지만 예.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표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때는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나도 이제 밥 숟가락 놔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식사를 안 하신다는 건 줄 알았더니 역시 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제 어쨌든 이 머클리 컬킨이 혼자 큰 집에 남아있게 되니까 불안하죠? 네. 그래서 머리를 짜냅니다. 외부에서 괴한이 침입할 때를 대비해서 집안에 아주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가정하기 위해서 비디오 편집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편집을 해놓죠. 누구야? 꺼져. 놓고 가. 죽고 싶어. 이런 거. 뭐 쏠 거야. 반응을 쏠 거야. 예. 그게 이제 리틀 니로라고 하는 피자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피자를 시켰어요. 문을 안 열고 그 피자 가게 종업원이 와서 이제 피자를 배달 왔는데 이 바로 비디오 편집한 것을 응용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중간에 하나가 더 나와요. 피자 가게 종업원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자 갖고 왔습니다. 얼마 주세요? 그리고 팁을 조금 주니까 킵 더 체인지하고 팁을 조금 주니까 그 칩스케이트라는 말이 나와요. 칩스케이트. 예, 그러니까 싸구려... 피자 가게 점원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혼잣말로 아이고 수전노 같으니라고 구두쇠 같으니라고. 구두쇠가 이제 마이저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 실제 회화 속에서는 이렇게 싸구려 스케이트라는 단어. 이걸 쓴다는 거죠. 네, 어느 그 단편 네 단편 소설 속의 주인공이요.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 아주 돈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주변 연말 연시가 돼서 아마 또 구호 단체에서 기금을 좀 내라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내려고 버티다가 당신이 그냥 몇십 년 동안 타다 탄 그 낡은 스케이트 하나 이렇게 이거 고아원 갖다 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구두쇠의 표상이다. 예.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말이군요. 칩스케이트라는 말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예. 뭐 타임 같은 이런 시사 주간지에서도 그 아주 칩스케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일반적인 말인데 중간에 피자 가게 종업원이 아유 구두쇠 같으니라고 칩스케이트라는 말 한번 들으시면서 그 장면 여러분이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Who is it? It's Little Nero, sir. I have your pizza. Leave it on the doorstep and get the hell out of here. Okay. But what about the money? What money? Well, you have to pay for your pizza, sir. That effect. How much do I owe you? That'll be $11.80, sir. Keep the change, you filthy animal. Cheapskate. Hey, I'm gonna give you to the count of ten to get your ugly, yellow, no good keister off my property before I pump your guts full of lead. One, two, ten. 이 장면에서 혼비백산한 피자 가게 점원이 막 달아나죠. 네. 아 정말 그 참 기상천외한 장면이었어요. 1편에도 나오고 2편에도 똑같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죠. 폭력 비디오를 편집해서 이용하는 꼬마의 재치. 그렇습니다. 아, 이제 일단 이 성인 맥컬리시터 이름 길어요. 뭐 맥컬리시터 집안인데. 이 집으로 친척들 사촌 뭐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파리로 가는 겁니다. 시아주버지가 되나요? 뭐가 되나요? 그 시동생이, 시동생이죠. 이 어머니, 케빈의 어머니 시동생이 지금 파리에 근무를 하고 있죠. 파리행 비행기를 타고 여러 명이에요. 아이들까지 한 뭐. 진짜 대가족이. 네. 소형 버스로 두 대가 가는 걸 봤는데. 네. 뭔가 이 어머니는 찜찜한 거예요. 급히 오긴 했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비행기 속에서 합니다. 이제 비행기는 이미 파리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이에요. 얼굴이 심각해지니까 남편이 그래요. What's the matter? 왜 그러냐? What is the matter? 보통 이제 What is the matter? 이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 What's the matter? 한 단어처럼. 에. 여러 개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네. 발음. What's the matter? 왜 그러지? 딱 그러니까 I have a terrible feeling.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maybe we didn't do something. 뭘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럼 뭘 빠뜨렸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 응?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이 그래요. Did you lock up? 문 다 잠궜어요. 네. 가스 불 끄고 이제 고막 쭉 나옵니다. 네. 뭐 이거 했냐 저거 했냐 계속 나오죠. How about the garage? 네. 차고는 잠그고 그랬더니 네. That's it. I forgot to lock the garage. 아. 바로 그거야. 차고를 안 잠궜구만. 네. 그랬더니 엄마가 That's not it.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네. 하, 뭐가 있는데. 그러다가는 갑자기 영화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심장 약한 사람 거 보겠습니까? 케빈! 근데 발음이요. 우리나라 사람은 케빈이라고 발음합니다. 예, 케빈. 예. 네, 케빈인데 이 강제를 안 받을 때는 복잡한 얘기는 아닌데요. 예, 아이 발음이? 네, 아까 어 발음이 나죠. 예. 그러니까 케빈. 예, 케빈. 응, 케빈! 케빈! 그럽니다. 그래서 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어머니의 표정을 한번 상상하시고 여기서는 예, What's the matter라는 거. 너무 네. 쉽지만은 네. 발음이 What is the matter가 아니고 What's the matter. 네. What's the matter라는 네, 한번 해주시고 What's the matter 이렇게 해주시고 중간에 맞아 내가 차고를 안 잠궜구만 That's it 바로 그거야 네, that's it 아주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That's not it That's not it 네, 그 두 개를 좀 들으시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 아들 빠뜨린 거를 이제 드디어 스스로 발견하는 장면 네. 거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What's the matter, honey? I have a terrible feeling. About what? That we didn't do something. Ah, now you feel that way because we left in such a hurry. We took care of everything. Believe me, we did. Did I turn off the coffee? No. I did. Did you lock up? Yeah. Did you close the garage? That's it. I forgot to close the garage. That's it. No, that's not it. What else could we be forgetting? Kevin! 깜짝 놀라셨죠? 아, 약간은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좀 덜 놀라는 네. 거지. 멍청하면서도 정말 귀여운 네. 유머스러운 어머니 아버지죠. 네. 그 아, 남편이 맥칼리스터 씨가 그 미세스 맥칼리스터에게 여보 왜 그래 그럴 때 하니 그러죠. 예. 아내나 연인에게 하니, 하니라고 베이비. 예. 요즘은 그런 분 별로 없는데 제가 처음 영어 가르칠 때는 아,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어느 여학생인데 와서 막 저한테 얼굴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네. 너무 기분 나쁘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그 영어 공부를 잘하라고 아버님이 아마 미군 장교 한 명 총각이었나 봐요. 네. 하숙처럼 이렇게 이제 네. 방에 하나 두고 온 가족이 영어를 배웠는데 네. 아마 이 여학생하고 서로 관심도 있었나 봐요. 본국으로 가기 전에 선물을 하고 꽃을 갖다 주면서 그러더래요. Baby, goodbye.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괜찮게 생각했는데 대학생인데 자기를 베이비라고 그런다고 하, 화가 났다고. 근데 아니 이거 오래전 얘기인데요. 네. 근데 그 학생은 굉장히 진지하게 그래요. 네. 그 역사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요? 그 미군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는데도 그 베이비의 의미를 못 알았다. 베이비는 안 가르쳤나.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뭐 그대여 안녕 이렇게 한 건데 예. 아가 잘 있어. 네. Baby I Love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앤디 킴이라는 가수. 저도 어릴 때 그 노래 무슨 뭐 타가수에서 애기 이렇게 보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건 다 아시겠죠. 뭐 하니 베이비는 전부 예. 우리로 치면 뭐 그대여 정도입니다. 예. 딸에게도 늘 하는 말이죠. 뭐 스윗하트. 그럼요. 뭐 네. 도리어 그 애기에게도 스윗하트라고 그러고 예. 또 연인에게도 베이비라고 하고. 아들한테 뭐 특별히 쓰는 호칭은 없어요. 글쎄요. 네. 자, 아, 오늘 진짜 재미있는 가정 영화 홈얼런 네. 1편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좋은 영화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준비하셨어요? 네. 마음속에 굳혔습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곽영희 씨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홈홀론의 메인 타이틀 들어볼게요. Somewhere in my memory.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홈홀론의 메인 타이틀 Somewhere in my memory 올산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대전 서구 내동의 김혜정씨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천녀이혼 중에서 로수인 망망 로수인 왕왕 천녀이혼의 주제가입니다. 자, 이 곡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세요. 在那细雨细雨中赏月光。